널 놓치게 될까 날 잊은 건 아닐까 닿을 수도 널 볼 수 없어도 오늘도 내 맘은 널 찾아 믿어 거짓말처럼 다시 바뀌는 계절처럼 꼭 내게 나의 길을